마지막으로 웁니다. 이제 당신을 보냅니다. 내 가슴 속에 잡아두었다 당신의 모습 그리운 미련 내게 남긴 아픔 같이 그렇게 그리워했던 시간과 그렇게 사랑했던 순간들 이제는 되돌릴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. 오늘 마지막으로 웁니다. 당신에게로 보내는 나의 마지막 사랑입니다. 그렇게 그리워했던 시간과 그렇게 사랑했던 순간들 이제는 되돌릴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. 오늘 마지막으로 웁니다. 당신에게로 보내는 나의 마지막 사랑입니다.